없어 그때 몰랐어요. 그 눈길이 무얼 말하는지 바람을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난 생각해요. 겨울에 햇살을 향해 피었고 사랑의 멀매에 들려줘요. 그리움이 널 반기도록 바람을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그대 기다려요. 기다려요.